예수님께서 지금 그 유대인들과 논쟁이라면 논쟁이라 할수 있고, 대화라고 하면 대화라고 할 수 있고, 그들과 관계 속에서 진리가 나옵니다. 진리. 예수님께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를 반대하는 자 앞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설교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성경에서 크기가,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서신서에서 여러분들이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이지만 제자들이 쓴 거고 바울이 쓴 거고 예수님의 형제가 쓴 거고 그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 피상적으로 알아요. 피상적으로. 그걸 다 아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따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설교 시간만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참 이게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아는 자가 누구냐?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신약성경은 통로들을 둘로 분류한다 그랬죠. 하나는 허다한 무리들이 있고 또 하나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을 하고 지금 아주 예민하게 지금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시고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에게 반감을 이제 갖게 돼 반감을 이제 이들이 품게 되어지고 호시탐탐 이제 노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베세다 중요한 겁니다. 오병이요. 베세다 골짜기에서 5천 명을 먹이셨어요. 그냥. 그럼 생각해봐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확 뒤집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막 억지로 모셔가지고 왕으로 세우려고 한거 아닙니까? 유대 민중들이.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소위 말하면 그 당시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아주 못마땅한 거죠. 자기 저게 도대체 뭐냐 이거 저 세력을 얻고자 지금 하는 게 뭐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충돌이 되어지는데 급기야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올무에 빠뜨리려고 이 간음한 여인을 연출해 가지고 데리고 나와 가지고 그런 사건까지 벌어졌잖아요. 그런 통해서 계속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지금 계속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증거하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복음을 지금 복음.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어떤 자가 생기더라고 믿는 자가 생기더라. 지난 시간 본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믿는 자가 생기더라. 믿는 자예요. 일단은 믿어야 돼. 믿는 자가 생기더라. 그래서 이 믿는 자가 생겼어요. 믿는 자가 뭐예요? 신자입니까? 신자. 신자죠. 믿는 자를 신자라고 해요. 우리 성도들. 근데 자, 오늘은 허다한 사람과 제자들입니다. 제목이 31절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자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의 이 과정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었다 믿는 너희들 믿는 걸 끝내지 마라 뭐가 되라 내 제자가 되라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믿었으면 제자가 돼야 된다. 허다한 무리들이 있고 그러면 제자가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이러죠. 제자는 뭐 열두 제자지. 아니에요. 열두 제자는 모델로 있는 거고 그 이후로는 좀 메이킹 디자이플 전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의 제자가. 너희는 내 제자가 되라. 그 주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 이거 생각해 보라고. 굉장히 부담스러워해. 제자가 된다는 것이. 제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막 다 버리고 나를 쫓아와라. 제자가 되면은 막 그냥 내 개인적인 생활은 없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제자가 되라는 게. 제자가 되어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허다한 무리로 그쳐서는 안 된다. 제자까지 되어라. 자, 옆 사람 물어봐요. 주님이 제자입니까? 물어봐요. 시작. 예. 네. 아멘 해봐. 그러면 아직 이게 아멘 해놓고 좀 뭔가 자기 스스로가 자신이 없으면 오늘 설교 잘 들어요. 그러면 제자 내가 제자 되는 거예요. 남녀노소 직분 적고 녹고 간에 다 떠나세요. 주님께서 참 내 제자가 되라.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제자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즉시로 제자가 됐어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뭐 야고보 전부 예수님 부르니까 가가 제자 됐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 주시고 성도가 됐다. 다 제자 자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다 주님이 제자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이 정도로 만족하고 살지 뭐. 아, 주님 제자 되면 바빠. 내 생활 없어. 나 이거 버려야 된다. 왜? 제자만큼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얼마나 많은 제자로서. 어쩌면은 이 성경에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의 축복은 제자들에게 주는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감히. 그럼 이걸 내가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허다한 물이 아직도 머물러 있으니까. 누가?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내가 진짜 주님의 제자인가. 이 제자를 만들어서 복음을 증거하자. 주님의 의도예요. 계획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로 삼아?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에게? 나에게. 나 아니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방가서 가르쳐줄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뭐 여러분 뭐 얘기 잘하는 사명이라 할까요? 사실은 이거예요.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데부터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 시키고 복음을 전하. 제자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오늘부터 제자를 삼아야지. 오늘부터 주님의 참된 제자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 되는 방법 3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뭐래요? 뭐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되는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면 거하다는 말이 뭐예요? 동행한다, 함께한다, 같이 있다, 속하다.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과 더불어 살고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을 내 삶의 인도, 등불, 가장 중요한 기준, 우선순위 이렇게 살면은 제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작용되어지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몇 권이에요? 몇 장인지 혹시 아세요? 1279 89. 그다음에 몇 절? 31173 31173조. 다 읽어 보셨어요? 절수 다 봤어요? 봐야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렇게 읽어봐야지. 목사님 대신 읽어줘요? 강령님 집사님 대신 읽어주니까 안 읽어도 돼요? 예? 무슨 너무 길지 본문이. 잠깐 쉬었다가 해요. 집에서 다섯 열 번 읽어와? 몇 번 읽어와? 예? 다섯 번? 안 읽고 와? 읽고는 오지?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게 가다가 툭도 막혀요. 사실은 익숙한 말씀이 아니에요. 익숙한 게. 이제 3년 만에 해봐. 그럼 익숙해져. 이제 여러분에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딱 온 말씀들이 있어요? 네? 있어야 돼요. 성경 66권 가운데 31,000여 절 가운데서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난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고 이 말씀을 정말 믿어지고 하는 게 있냐 이게 있느냐. 이런 게 있어야 제자라고요. 간단해.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아니면 오후에 설교하고 아니면 새벽에 설교하면서 성경을 쭉 보잖아요. 항상 성경 보는 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지고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그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을 하거나 성경을 읽어가면서 연관 되어지는 걸 찾아가서 야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봐야지 그게 진짜 신앙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믿어져야 그게 진짜 신앙 믿음이고 흔들리지 않는 게 흔들리지. 체험도 중요하지만은 체험은요 한 번 체험은 그 다음 또 체험이 있어야 또 그것이 또 넘어가고 또 그 다음 체험이 있어야 돼. 그렇게 되지 않으면 허전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이야. 그것은 그 말씀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면은 어떤 상황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확실히 믿어지니까. 그게 있냐. 그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없으면 허다한 물이고 그냥 그게 있어야 주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뭘 믿느냐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뭐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하나님을 만났어야 본 적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뭘 믿어. 성경 난 66권 다 믿어. 그건 너무 스케일이 커. 여러분들이 그 표현 그런 표현하면 안 돼요. 쉽지 않은 표현이야. 나는 이 말씀 믿어요. 성경 하나만 얘기해도 괜찮아. 그게 있어야 제자는 내 말 안 거해야 돼. 그런 말씀의 요절 여러분 있어야 신앙생활이요 힘이 있어요. 힘이. 그래서 강의 같은 거 설교 쫙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다고. 그런데 붙잡아야 될 그 말씀이 여러분 스스로가 그냥 탁 선택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해석 가지고 되어지기도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그 해석을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야, 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게. 이게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과 하나님과 동일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의 말씀 로고스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드린다는 건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어드린다는 얘기다. 그 말씀 내가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는 저는 이제 성경을 정말 많이 읽고 많이 설교했지요. 성경을 보는 눈은 여러분 틀려요. 해석하는 능력도 있고요. 아낌없이 저는 이제 그거를 해석해서 공부해서 기도해서 한 거 여러분에게 자꾸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게 제 목, 제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한나라에 갔을 때에 당당하게 그래 다른 건 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하겠지만은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깨달은 말씀을 어떻게든 가르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떻게든 최선 다했습니다. 최선 다했다는 말이 참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름 열심히 했어요. 저에게 다시 한번 설교를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 문목사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 빨리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해야 돼. 어떤 본문 갖고 할까? 저 요한복음 할 거야. 요한복음. 왜? 하나님 말씀이. 그 다음에 시간이 있어. 뭐 할 거야? 시편 할 거야. 시편. 왜? 그건 기도. 기도. 그 다음 또 뭐 할 거야? 여호수아 할 거냐. 여호수아. 여호수아 갈래. 믿음을 사용한 자들. 그 다음 또 한 번 더 하라면 로마서 할 거야. 다 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하나 예수님 말씀이야. 설교야. 설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뭐 모르는 사이에 지금 벌써 8장까지 넘어가 왔는데 그 책 되면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고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져. 왜? 말씀으로만이 우리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어요. 그게 이 요한복음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 사모하셔야 된다고. 꿀송이보다 더단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왜? 제자가 되라서. 제자는 말씀, 네가 내 거해야 된다. 내 말에 거해야 된다.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성경 보면서 막 가슴도 뜨거워져야 되고 뜨거운 눈물이 막 흘러야 되고 막 기쁘고 이런 경험들을 내 스스로가 해요. 진짜 희노애라 뭐랄까 눈물과 기쁨이 이 안에 다 있어. 정말 성경 때문에 진실하게 울어봤고 말씀 속에 진실한 기쁨도 내가 맛봐. 말씀 안에서 내가 최고의 내 강함을 내가 얻어. 가장 큰 위로를 여기서 받아. 정말 주님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정말 내 곁에 계신 분. 그렇게 받아들이게.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그래야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 제자는 어떤 거냐?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지금껏 얘기한 거예요. 그게 제자들. 여러분의 말씀을 가지라. 그럼 제자는 뭐냐? 제자의 삶이 뭐냐?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 여러분 가슴속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32절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 32절 8장 32절에 8장 32절 다 같이 합시다.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알아요 몰라요? 이 말씀 알아요 몰라요? 잘 알죠?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 이게? 누구와 누구와 지금 주님이 허다한 무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지? 누구 얘기하는 거지? 이거? 제자들의 삶이 이거다. 진리를 아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너를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자유! 자유케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학 저기 고려대학교가 있어요. 고려대학교가 그 교훈이 뭔지 알아요? 고려대학교 안 나오셨어요? 안 나오도 상식 좀 알아야지 그래도. 진리 자유 정의 호랑이잖아요. 호랑이 마크 인왕성 호랑이 아니면 개들은 그래가지고 진리 자유 정의 거기서 성경에서 따왔는지 어쩌니 진리와 자유를 지니 따왔어. 진리 자유 따. 중요한 가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요 이거? 내 믿음만큼 해석이 되어져. 내 믿음의 분량만큼.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해석, 자의적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자의적으로 해석은 안 되고 자의적인 해석도 하긴 해야 돼.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 본질적인 해석. 주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말씀 잘못 이해하면요 구원파 같이 막 그렇게 돼버려요. 난 복음으로 인해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막 막사로 된다 자유 그 막 이렇게 돼. 이용하는 거죠. 몰라서 그래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았는데 자유합니까 지금? 아멘. 아. 어디 있을지 자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았으니 자유다. 주님께서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약속이죠. 그죠? 자유를 주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설명지수는 안 떠요 그거? 우리 자신이 자유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유가 필요하다. 우리가 그런 존재야. 결국 자유가 필요한 존재란 어떤 존재냐? 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자신이 자유가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 뭐라고? 종. 종의 신분이야. 근데 누구의 종이냐가 중요한 거지 이제. 자유를 주겠다 이 말은 자유가 필요한 거예요, 너희들에게. 자유가 필요한 존재는 자유인이 아니라 어떤 존재에게 자유가 필요해? 종. 종은 오매 불명 자유가 필요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자유를 찾고자 싶은 게 종의 운명이에요. 종은 어떤 수단과 내가 이렇게 살더라도 내 자식에게만 내 자유를 주겠다. 이게 종이야. 어버이제. 자기 자신 대에 안 되면 내 자손에게라도 주겠다. 자유에 대한 갈망이 말도 못한 거예요. 종.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 말씀이 너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에는 이와 같은 전제가 들어가 있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종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야? 이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이거 잊지 마라. 너 이게 잊지 마라. 이거 잊지 마라 하고 늘 관용어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어. 그게 뭔지 알아? 너희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임을 기억하라. 너는 그거 잃어버리면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거 잊어버리면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았다. 그 종으로 살았던 너희를 구원해낸 구출해낸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항상 관용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뭐였다고? 종으로 시작했지. 종으로 시작했지. 누가 출애굽시켰어요? 이스라엘 종된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해방시켰냐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과 지금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얘기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계속 부딪히는 거냐. 바리새인들은요, 지들이 종인 자체를 몰라. 지들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린 종 된 적이 없다. 역사적으로. 나는 지금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인데 무슨 종이 됐냐. 근데 뭘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이야기야. 예수님 말씀은 안 맞죠. 바리새인들은 이래요. 오늘날의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냐? 자기가 종, 죄악의 종이 됐다는 사실 전혀 모르는 자. 내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 난 이미 벌써 자유로, 난 스스로 자유로워. 내 의지와 내 노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자유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은혜가 안 돼. 알아듣지는 못한다. 마치 우리 예수 믿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그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못 알아듣듯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안다는 유대인들이 반문하잖아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내가 종, 우리가 종이 아닌데 무슨 자유를 얻느냐? 우리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나는 우리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네 종이 뭐냐?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얘기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 죄의 종. 아니, 유대인들은 팍 찌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신분적으로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종이라 하느냐. 이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는. 결국 종이 뭐냐? 죄에 매여서 사는 인생들. 죄인이 종이라. 죄에 매여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죄의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 이 땅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이 말. 믿으십니까 이거? 여러분 죄의 종이었잖아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죄가 여러분의 주인이었어요. 죄가 여러분의 주인이었어요. 누가 죄를 짓게? 사단이 죄를 짓게.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 세계 모든 영적 질서를 이렇게 딱 보시는 거예요. 자, 죄가 여러분 주인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왔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죄를 주인으로 모시고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인류는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기 가장 싫어요. 넌 죄의 종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로 싫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내 자신이 내가 죄의 종으로 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다는 것을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 항상 나는 의인으로 생각했어. 바리새인.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자유함도 맛볼 수가 없어. 아, 종이. 종이 내가 나를 발견해야 자유가 오고. 그렇게 그리워.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아직도 나는 아직도 죄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모든 죄는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었다라고 정죄하는 사람. 그럼 죄의 종이다. 우리가 죄를 주인으로 섬겼다. 이게 누구로부터 비롯된 거냐? 이 주님께서 이제 지적해 주십니다.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예수님 설교하는 게 지금 예수님이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정체를 신랄하게 적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럴 자격이 있으시오. 마귀에 대해서 너희들을 죄의 종으로 만든 장본인 존재에 대해서 너희는 아예 마귀에 대해서 마귀가 주인이다. 네 아비의 욕심 마귀 네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막 그렇게 살고자 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짓것으로 말한 그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다. 이 마귀 귀신처럼 해가지고 왜 나오는 게 아니라 마귀의 실체가 거짓 진리의 반대 참의 반대 이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게 뭐예요? 생명을 빼앗아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담의 생명, 하와의 생명을 빼앗아 갔잖아. 거짓말로 싹 욕해가지고 먹어도 된다. 하나님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어도 된다. 거기에 갔단 말이에요. 주인 삼아서 간 거지. 이 결과가 뭐예요? 이 결과가 결국에는 지옥 아니지. 영벌, 심판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의 매에서 끝까지 죄의 매에서 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옥이란 게 뭐예요? 형벌을 그 매여서 살니까 끝까지 그 형벌 가운데 얽매여서 사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같은데 자유함이 없잖아요. 천국에는 우리 자유함이 아무도 죄의 올무에서 우리를 풀어줄 수가 없도록 꽉꽉 메어버렸어 마귀. 죄의 종이 됐단 말이야. 우리 노력으로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의지로도 안 되고 다 안 돼. 이건 할 수가 없어. 딱 한 가지 있어. 할렐루야. 딱 한 가지 있단 말이야. 그게 뭘까요? 그때부터 주님께서 오셨어. 그때부터 주님께서 죽으셨어. 십자가에 흘리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셨어. 보혈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 산소가 268장 루이스 에드가 존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이라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긴 승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죄에서 자유롭게 해줬다는 거예요. 죄에서 불러봅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의 종인 된 우리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말씀하세요. 35절로 36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주님께서 하나님 아들 우리 주님께 메시아께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으로? 십자가에서 걸리신 보혈, 희생적인 죽으심으로, 대속의 죽으심으로. 그런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미 우리는 자유케 되어지고 죄의 종에서부터 해방되어진 존재라는 거죠.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결론에 여러분, 댄 브라운 다빈치 코드 아시죠? 참 흥미로운 책입니다. 작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기독교 복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책인데, 자, 이런 것들은 세기 말적인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책을 통해서 이제 이 시대 하나가, 세대 하나가요, 여러 영향을 받는 겁니다. 안티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모든 문화적 사조, 뭐 조류들 다 나왔어요. 뭐 여러 가지 동성애로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이제 나중에 그런 거 놓고 시대 말적인 상황 놓고 또 설교할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 그게 아니에요. 자, 이 책이요, 이게 아주 고약한 책이거든. 사실은 성경을 뒤엎는 책이에요. 예수님이 신성을 아주 파괴시켰거든요. 마리아 독생자 탄생을 완전히 그 거부하고, 상상력. 그런데 이 웃기는 게 뭐냐면, 이 책이요, 한국어판 마지막 거기에 옮긴 이의 말이라고 해서, 옮긴 이의 말, 옮긴 게 그거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뭔지 모르겠어. 옮긴 이의 말에 뭐라고 했느냐, 오늘 본문 요한 8장 32절 말씀이 써있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슨 뜻일까? 그게 새로운 진리를 알아라. 네, 여러분, 진리라는 말이 아무데나 갖다 붙여도 되는 세상에 얼마나 이게 가증스럽고 무서운 이야기. 이런 책을 만들고 마지막 게다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도 진리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45절에 뭐라고 하시나,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도다. 앞으로 이 세대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몸속 이 몸을 모든 걸 다 짜내가지고 진리를 이야기해도 너희는 진리를 믿지 아니할 것이다. 진리를 배척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 세상에 대해, 앞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구하고 진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짊어지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